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제 13장 2절 말씀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 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도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반석이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해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 사사기 13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삼손, 우리가 사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힘이 세지요, 그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태어날 때에 이런 일들이 있고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은 꼭 기억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이 삼손이 태어나는 이 사건과 함께 여기에 연관된 모든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는 들어야 하겠는데, 우선에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녀들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은 내가 함부로 죽고 살고를 선택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지요. 생명이 모두가 다 자기에게, 자기 몸에 있으니까 그 생명이 자기 것인 줄로 착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내 몸이 있으니까 내 겁니까?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요. 내 마음대로라면은 그거는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있어야 되고 없앨 때도 내 마음대로 없앨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느냐 그 말이지요. 태어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어떤 분들은 뭐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아주 흉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하면은 태어나기 싫으면 안 태어나지 왜 태어났느냐 그거. 내 마음대로 왔지다 안 하잖아요. 또 기왕 태어나려면 좀 인물도 이쁘고 잘나고 부잣집에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지 왜 하필이면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왜 거기에 태어나요? 기왕이면은 우리같이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느 사람인들 못 사는 나라, 어려운 나라에 자연재해가 많은 그런 땅에 누가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누가 거기 태어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내 마음대로 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아, 이 생명이라는 것이 우선에 내 몸에 있는 것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니까 이 지금 대체로 잘 사는 나라들을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OECD 국가라 그러잖아요. 잘 사는 나라들. 그래 그 나라들을 통틀어서요.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있답니다. 어느 나라요? 참 민망하게도요. 부끄럽게도요. 우리나라래요. 아니 이만큼 잘 살면은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이만큼 잘 사는데 왜 죽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지금보다 훨씬 더 3, 40년 전에 이보다 훨씬 더 정말로 절대 빈곤 속에서 못 살 때에도요. 우리나라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 많지가 않았어요. 아,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오히려 더 많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도 재밌게 그러더라고요. 자살 그거 많이 하면은 삽니다 그래요. 예? 자살을 많이 하면 산대요. 그래서 한번 자살을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자살 자살 자살 자살 자살 자살 자살 자살 자살 살자 살자 왜 죽어? 안 돼 못 죽어. 자살이 아니라 살자라는 거예요. 왜 죽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조금 바꾸면은요 말만 바꾸어도 자살이 살자가 되어버리는데 생각을 좀 바꾸면은요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 더 귀한 일이 많을 텐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잘못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은 내가 함부로 죽고 살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면은 내 몸에 있는 것 같지만 내 것인 줄로 생각했지만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에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 삼손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자라나야 하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 1장 2절, 1장 5절 이하의 말씀에도 쭉 보면 그 예레미야가 태어날 때도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깜짝 놀라 예? 아이고 나는 아닙니다. 나 아닙니다. 아니긴 뭘 아니야. 내가 너가 어머니 뱃속에 생겨나기도 전에 내가 벌써 너를 선택했고 어머니 복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벌써 너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보내는 대로 가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하라는 말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난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누가 혀를 만들고 누가 혀를 지어주고 누가 눈을 보고 누가 귀를 만들고 누가 다 했는데 내가 다 하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도록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입에다가 내가 말을 다 넣어줄 테니까.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니까요. 처음에는 신기해가지고 이상하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부르시니까 오기는 왔는데 가까이 왔는데 또 하라니까 덥석 붙잡기는 붙잡았는데 막상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바로를 모릅니까? 자기가 궁궐에 있어 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핑계를 대면서 뭐 나는 입술이 둔하고 입이 뭐 이게 뻣뻣해가지고 말을 잘 못하고 막 이 핑계 저 핑계 합니다. 아니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처럼 지냈던 사람이 말을 못하고 입이 뻣뻣해요. 무슨 어디에서 그런 핑계가 나오느냐 그 말이죠. 아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뭐 화를 벌컥 냅니다. 가라면 가! 왜 안 간다고 그래? 아 그러니까 그만 모세가 그냥 기가 푹 죽어가지고 예 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요 거기에 순종할 것이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잘 알고 자기 이상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절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지혜, 학문, 여러 가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모든 것들도요. 언젠가는 이게 내게서 떠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뭐 재미있는 노래겠더라. 있을 때 귀하게 생각하고요. 있을 때 잘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것을 선용을 해야 되지요. 그 내게서 떠나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내가 뭘 내가 귀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고 나면 뺏겨 버리면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다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건강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에 건강을 잘 지키시고 잘 유지를 하시고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에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몸에 더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요 새로운 은혜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지. 그런데 그 은혜의 집 옆에 베데스다가 연못이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이잖아요. 가까이 그 베데스다 옆에 38년 동안에 기다렸던 환자가 있어요. 뭐 왜 그런가 하면 그 연못 물이 이상하게도 부글부글 뭔가 끓어오르는 것처럼 그럴 때가 한 번씩 있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지금 제가 벌써 한 20년 넘었네 벌써. 가서 봤더니만은요 진짜로 그 옛날 그 이게 고적이 돼가지고 저 밑에 꺼져 있더라고요. 그 지금까지 이제 자꾸 새로 건축하고 새로 이렇게 털을 도둑 올리다 보니까 연못이 그냥 저 밑에 푹 꺼져 있더라고. 그런데 연못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바짝 날라 있어요. 세월이 가면서. 그런데 옛날 예수님 시대만 해도 그 연못이 바로 우리처럼 이렇게 그 땅과 같은 높이에 있었었고요. 거기에 물이 가득히 담겨 있었고 아마 그 옆에서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 물이 끓어오를 때 그것이 천사가 그 물을 휘저어 놓는다 생각을 하고 그럴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든지 고침 받는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는데 그 옆에 그날이 안식일 날인데 그날 그 옆에 어느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건강하게 그리고 다 가고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이 거기 혼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묻잖아요. 이 사람 당신은 왜 여기에 이렇게 있어? 예. 이미 벌써 38년 동안 내가 여기에 이렇게 이 몸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들어가기 전에 왜 자기는 누가 도와줘야 들어갈 사람이라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나는 못 들어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이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고쳐주시잖아요. 꼭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만 고침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고침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세상의 의사들의 모든 생각과 방법하고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그건 다른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붙잡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세상 보고 사람들 보고 딴 걸 보면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는 38년을 기다려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속에 소망이 있잖아요. 건강도 내 거 아니에요. 건강도 내게 건강이 있을 때에 그 건강이 내 것이냐 생각으로 아무 생각도 없고요.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있으면 있는 거지 그냥 여상스럽게 생각하지만은요. 막상 내 몸에서 건강이 빠져나가버리고 나면 그때는 정말로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보내셨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 담아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살다가 우리가 그 은혜를 쏟아버리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다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은 지옥 가고 망할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지옥 가고 망할 사람이 따로 정해진 줄로 아세요? 아니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잘못하면은 지옥 자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은 거기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세상에 망할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고 태어나도 알지를 못하면 미련하면은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을 가장 대표해서 한 사람을 한번 딱 잡아볼까요? 누구를 하면 좋겠어요? 간단하죠. 뭐 대표 첫 인간 아담. 그렇죠. 첫 인간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 아담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넌 지옥 자식이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른 거 다 준비해 놓으시고는 가장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시면서 축복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고는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고는 이 모든 거 만들어 놓은 거 너 다 네가 마음껏 사용을 해라. 그런데요 그 속에서 죄와 악이 싹이 트잖아. 사탄의 꼬임에 빠져들어가잖아. 그래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과 얼마나 절친하잖아요. 하나님과 절친이었어요. 그래서는 뭐 하나님 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날인가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운 생각이 갑자기 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무 그늘에 숨어버리잖아. 누가 숨으라 했어요? 왜 숨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태어난 사람.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제 방금 누구였지요? 아니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누구? 삼손. 그렇죠. 삼손이 태어날 때에 이렇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태어날 것을 사명을 주시면서 삼손아 너를 통해서 저 블레셋 저 사람들 그 지중해에서부터 온 해양족들이 그걸 와가지고는요 이 가나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자기들이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물론 지금 중동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 그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의 조상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사실은요 거기에 지금 팔레스타인 거기가 자기들 본토가 아니에요. 저 지중해 쪽에서 배 타고 해적질하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그 주위에 있는 헷족속들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그 민족들을 다 죽여버리고는 자기들이 차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살게 되어졌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사는 정도로 그냥 그렇게만 살면 될 텐데 아니 그것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막 죽이는 거죠.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부터는 이기도록 몰아내버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 약속 속에 태어난 삼손이잖아요. 태어났습니다. 잘 자라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삼손이 자라날 때에 정말로 그 부모들이 이렇게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잘못된 길로 접어드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붙잡힙니다. 붙잡혀가지고 쇠사슬에 매이는 참 비참하게 창피를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눈까지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방아 돌리는 소처럼 묶어놓고는 너 힘이 좋다 했으니까 이 방 하나 돌려라 그러면서 돌리는데 사실은 옛날에 있는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뭐 죽을 지경으로 그냥 그렇게 돌리는데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있던 이 삼손이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삼손의 부모가 이 삼손을 기를 때만 해도요 정말로 잘 길렀잖아요.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했잖아요. 독주를 마시지 말고 무슨 악한 것들 입에 대지도 말고 흉측한 거는 그건 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잘 길렀는데 자라나가지고 지 마음대로 되고 나니까 뭐 이건 나가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온 동네를 다 휘삼고 다니고요. 악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여자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에는 눈이 빼여버리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나실인으로 태어났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태어났는데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제가 참 세상 사람들에게 꼭 같이 거기에 울려가지고 그 사람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요 정말로 잘 길러야 되잖아요. 사실 저도 부끄럽고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뜻은 분명히 잘 기르려고 잘 길렀어요. 크고 나니까 따라다니면서 간섭을 못하잖아요. 간섭해봤자 또 귀를 꽉 막고 안 듣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지.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마시지 말라는 포도주도 먹고 뭐 포도주만 먹겠어요? 뭐 별걸 다 먹겠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사람 세상 사람이나 나나 뭐 다를 게 있어. 아, 세상 사람들이 즐겁게 사는데 나도 즐겁게 살아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 부모 자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우리 아버지 되시는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들이 즐기는 것,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사상이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똑같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 그러나 오늘 여기에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 마노아, 그 아버지 마노아 또 그리고 그 어머니는요 얼마나 생각이 참 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는데 그 시대만 해도요 자식이 없으면 큰일 나거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여자분이 아기를 못 낳으면 막 쫓겨나기도 하고 뭐 아주 그냥 굉장히 구박을 받고 서름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식이 없으면은 그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자식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삼손의 그 위에 거슬러 올라가서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데도 아니 됐습니다. 그냥 여기 엘리에셀 이 사람을 내 아들 양자 삼아가지고 그냥 있으면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뭐 인간 자식 그거 너무 제 그런 거 따지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거기에는 더 큰 뜻이 있어. 네 몸에서 직접 내 몸에서 나는 자녀. 말하자면 그것은 약속의 자녀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해서 태어나는 약속의 자녀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귀하게 생각으로 받았지. 인간 후손을 이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귀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자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더군다나 100살에 더군다나 친자식으로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본래의 마음은 친자식이다 뭐 남의 자식이다 그 문제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 오늘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삼손에 태어난 이 모습을 보면서 생명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그것이 얼마나 귀한 생명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속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는 모르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약속의 자녀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내 자식 남의 자식은 괜찮아요? 남의 자식이 죽든지 살든지 내 마음까지 끄면 난 몰라라?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여기 세워놓고 우리가 전부 같이 축복하고 기도했잖아요. 이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물론 개인으로 봐가지고는 그 가정의 아들 딸들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은 그 가정의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길러주고 그렇게 축복하고 우리가 옆에서 돌보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아들 딸들이 많지요. 네 사람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태어난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 오늘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시린처럼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이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이 살아가야 할 이유와 사명을 말씀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녀를 둔 부모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삼손의 부모가 마노아 그 부부가 이 삼손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해야 합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귀한 생각인지 몰라. 아, 우리 집에 넷 핏줄로 태어났어요. 내 마음대로야! 내 마음대로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우리의 가정에 보내주신 아이니까 우리는 이 아이를 그러면은 어떻게 양육 길러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답을 주셨잖아요. 신명기 28장 6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쭉 말씀을 합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신명기 6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오지만은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라 그랬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쭉 나오는 내용이 집에서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출입할 때든지 뭐 누웠을 때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이렇게 이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양육해라. 문설주에다가라도 그 말씀을 거기에 써놓고 그걸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보면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어라.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인식하든지 혹은 인식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생명으로 이 땅 위에 태어나서 주어진 시간 동안의 인생을 살다가 때가 되면 언젠가는 그 생을 마치잖아요. 이것이 자연의 순리이고 하나님의 순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잖아요. 병이 들고 몸이 아프고 정말로 너무 괴롭고 힘든데도요, 죽지도 말고 영원히 살아라, 오래오래 살아라 그러면 그 얼마나 그거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젊어서 건강하게 또 때에 맞게 그리고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게 하시다가 그리고는 이제는 그 모든 몸이 다하고 우리에게는 힘이 다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다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데려가실 때에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순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도 안 돼.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하면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나는 왜 살아야 되냐,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내가 뭘 하면서 사느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 이 자기 정체성 이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면은요, 그건 불행한 사람이잖아.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어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도 그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제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눈까지 다 빼버리고 손에는 사슬을 묶어가지고 손발에 사슬을 묶어서 맷돌이나 돌리도록 연차 맷돌을 돌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한 생명으로 이 땅 위에 탄생해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가야 할 길이라 하면은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루어지면은 정말로 좋을 텐데 그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삼손이 이렇게 완전히 노예가 짐승처럼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면은요, 그래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산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대로 나도 그대로 한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보자, 전부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 이미 벌써 내가 태어나도록 하셨고 내가 나신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 꼴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하고 돌이켰어요. 그러고 나서는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죽어도 그것 가지고 내가 불안해하거나 그것 가지고 내가 해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마지막 기회라도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힘을 다시 주시면은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힘이 돌아왔어요. 뭐 거기에 성경에 보면 머리카락이 자라가지고 막 힘이 돌아왔다. 머리카락만 길면 그런 힘이 생깁니까? 아, 그럼 장발 쪽이 훨씬 힘이 세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삼손에게 무언가 외적인 어떤 증거로서 확신을 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속에 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삼손에게 힘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묶어 매놓은 이쪽 기둥 이쪽 기둥에다 삼손 꼴 한번 보자 하면서 그날 잔치자리 그날 그 브레셋 사람들의 무슨 국경일이었던 뭐 그래 모여가지고는 그 구경하자고 와 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둥 양쪽이 기둥 사이에다 이렇게 묶어놨는데 묻습니다. 거기 아이에게 묻습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그 앞에 끌고 다닌 사람이 어린 아이 그 좀 젊은 뭐 청년인지 아이인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 집에서 제일 굵은 기둥이 어디냐 제일 큰 기둥이 어디냐 그래요. 이거요 그래 얻은 건데요 이거요 이거 만져보 알았다 그러고는 그 기둥을 붙잡고는 거네. 하나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저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이들이 같이 죽겠습니다. 그냥 기둥을 들고 막 확 흔들어 와르문을 다 죽어 어떻게 보면은 삼손이 마지막에 끝까지 행복하게 좀 잘 살았으면 좋지만은요 아니요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렇다고 삼손처럼 삼손은 뜻을 가지고 죽은 것이지 자살한 거 아니에요. 잘못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살한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저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을 네가 이 삼손아 너를 통하여서 그들을 다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그대로 이루어가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서 오늘 삼손은 마지막을 그렇게 사르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자녀들의 차이가 뭐겠느냐?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과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 차이가 아니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한 말씀들을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 속에서 읽으면서 찾아가면서 그 소명을 인식하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고 성경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자기들을 기쁘게 하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 목적으로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거기에 구별하면서 차이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차이를 느끼느냐 그 말. 오늘의 양식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선전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살아.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족속이고 거룩한 족속이고 제사장 같은 입장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아니 그건 어디를 내 팽개쳐버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놀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면은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백성이냐. 오늘 삼손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이 어린이 주의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겨보고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생명은 이미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아무 의미 없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라 어쩌다가 태어난 생각이 그 잘못 생각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처럼 창조하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창조주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일을 우리의 생명 속에서 원하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걸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 되어버려 뿐만 아니라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왕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제사장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아니 우리 생각이 어떤 데는 보면요 거룩하지도 못하고 왕같지도 못하고 제사장같지도 못하고 천박한, 세상 천박한 모든 생각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삼손처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게 주신 사명, 나실인의 사명, 이 존귀한, 이 귀한, 이 정말로 이 존귀한, 이 귀한 사명을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새로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방법으로 더 귀한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었던 힘도 돌아오게 하시고요, 안 보이던 눈도 돌아오게 하시고요, 연약해진 몸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실인, 태어나면서부터 구별하라 했잖아요.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포도나무에서 낳는 것도 먹지 말라 했는데 뭐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먹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요 음식도 천한 음식, 좀 정결한 음식, 그거 다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구별이 있나요? 구별도 안 해.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할 수도 있어야 하지만 할 줄 알아야 돼. 그 구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구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